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흔히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 따른 믿음이 아닐까 싶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으며 그런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고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반드시 필요하겠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기적을 베풀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함께할게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가들이 홀리 파이어 음성으로 행군 나팔 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상큼한 오후 문을 열었어요.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를 보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마가복음 5장 41절 그리고 42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참 주님 제 삶에서도 정말 놀랄만한 기적 좀 베풀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것. 참 믿음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고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 한켠은 의심이 이만큼 가득 찰 때 참 회개합니다.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힘 얻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열려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에요. 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남기시면 됩니다. 오늘 정오 시간도 여러분의 풍경 남겨주세요. 네, 상큼한 오후 8월 말 보내고 있는데 어느덧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요. 여러분들 가을임을 조금씩 느끼는 그런 문턱인 것 같아요. 대신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 더 주의하시면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한 가지 안내사항 전합니다. 명성교회에서는 제7회 2016 명성교회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9월 8일 목요일부터 9월 9일 금요일까지 김사만 목사님 등 9명의 강사로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며 영적 비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9월 3일 토요일까지며 참가비와 식사, 강의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www.msch.or.kr 모바일 홈페이지는 pic.msch.or.kr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6930-977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Bible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성경 말씀 함께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사연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먼저 준비했어요. 비틴즈 음성으로 예수나의 치료자 찬양 함께 하시겠고요. 오늘은 찬양대 합창제 관련 인터뷰 준비했거든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존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상큼한 오후의 선물입니다. 브런치 전문 카페 팬브레드 키친앤베이커리에서 식사 상품권을,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을, 화장품으로 전세계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디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을,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맘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인간사랑 생명사랑 자연사랑을 기업 이념으로 삼는 주식회사 레벤스부른 제약에서 영양수분크림을,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을, 커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그리고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상큼한 오후에 후원하시는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을 풍성하게 찬양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미 깊은 창사 60주년 기념 극동방송 전국 찬양대합창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데요. 9월 7일입니다. 이제 달력을 보니 벌써 다음 주네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상큼한 오프에서는 이날 참가하시면서 은혜 찬양을 들려주시는 육군본부교회 연합성가대 지휘자로 함께 하시는 김한나 지휘자님을 한번 모셔봤어요. 인사 먼저 함께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지휘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 긴장이 되실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먼저 인사말로 이 시간 문을 좀 열어볼게요. 아, 네.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65만 전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육군의 모체 교회인 육군본부교회 지휘자의 김한나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실은요,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저랑 이름이 같으세요. 저도 어느덧 반가운 마음과 왠지 모르게 친밀감이 더해지는데 오늘은 육군본부교회 연합성가대를 또 지휘자로 함께하고 계신 김한나 권사님을 모셔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육군본부교회 심지어 연합성가대입니다. 한번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전현직 장교들과 또 그 가족들, 그 자녀분들이, 주일 저녁 예배에, 육군 찬양대를 담당하고 있는, 네. 예, 성가대예요. 그 군악대 2등병 형제들로부터, 네. 그 다음에 타단장을 막 마치고 오신 투시다까지 해서, 다양한, 그 생각과 다양한 개념, 다양한 개성들이 모였는데, 저희는 거기다 다양한 계급까지 더해진. 그러네요. 네. 예, 그런 성가대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한다. 지금 저는 생각만 해도, 우와, 얼마나 멋지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 한 170여 분이 이번에 함께 찬양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권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실은 17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연습하는 것조차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연합선거대인 만큼 그 규모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는 조금 궁금해요. 우리 권사님께서 네. 어떻게 또 지휘자로 섬기게 되셨는지. 특별한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지휘자가 필요한 시기에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 그래서 컨택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네. 여러분. 겸손한 네. 마음으로 섬기신 지 제가 언뜻 듣기로는 10년 정도 지금 섬기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10년이라는 시간 실은 강산이 변하기도 하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느끼시면서 보람된 점들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10년이 그냥 돌아보니까 10년이 된 건데 네. 아 사실은 그 시간을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매번이 처음이었고 매번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벌써 10년이 됐다라는 게 사실은 네. 실감이 잘 나질 않아요. 네, 네 정말 귀하게 매주 매주 섬기시다 보면 언제 10년이 됐지?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자리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찬양대 합창제에 참여하시면서 네. 은혜의 찬양을 들려주시게 됐는데 이번에 부르시는 곡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아, 네. 저희는 제가 처음에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저희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걸 알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 우리의 하루의 첫 시작이 네. 새벽 기도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묵상과 같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선이라는 찬양과 내 주의 나라 영원한 해를 두 곡이 아니라 한 곡처럼 엮어서 그렇게 선곡을 네. 했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또 어떻게 은혜 가운데 부르실지 기대가 되는데 육군본부 연합 성가대도 네. 소프라노, 알더, 테너, 베이스 이렇게 4부 합창으로 부르시게 되는 거죠? 아유, 물론 그렇죠. 네, 그 하모니 여러분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연습에 매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달력을 보니까 9월이라고 생각했는데 멀지가 않더라고요. 네.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네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지금 이 분주한 은희의 상황들을 좀 나눠주세요. 저희는 이제 가족분들은 네. 오전 시간에 따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군악대는 군악대대로 네. 따로 연습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자분들은 저녁에 또 따로 시간을 내고 합창은 주일날 오후에 맞춰서 모여서 네.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요. 네. 네. 다들 이렇게 작은 시간들을 쪼개서 한 마음으로 연습하면서 너무 큰 행복하고 네. 네, 기쁜 시간들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시다는 게 실제 느껴지는 게 인터뷰하는 가운데 얼굴에 그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라는 은혜가 지금 느껴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제가 나눠드릴 순 없지만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9월 7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세종문화회관대 극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저녁 7시 30분이에요. 특히 전파 선교사님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티켓의 30% 혜택도 드린다고 합니다. 할인 혜택도 있고요. 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궁금하신 사항, 안내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찬양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성함과 참석하기 원하는 인원수를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찬양 연합합창대 지휘자를 하시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짧게 조금 나눠주세요. 네, 저는 이제 특별히 군인교회 지휘자라서 이때가 되면 저희들이 진급 시즌이거든요. 믿음의 지휘관들이 많이 진급이 돼서 주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네. 21세기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네.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로 인해서 나라가 변화가 되고 아멘. 역사가 새로워지고 네. 또 도처에 비어가는 주의 교회들이 주의 은혜로 그들로 인해서 세워지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들이 많이 진급되고 그래서 지휘관으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곳곳에 네.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 그리고 군인 또 이 나라까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멋진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어요. 네, 실은 정말 곳곳에 어떠한 리더가 세워지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느 단체나 소속이든지 간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리더가 정말 곳곳에 도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찬양대 합창대 준비하시면서는 어떤 기도 제목들 갖고 계세요? 저희가 짧은 시간, 긴 시간 연습하지는 못했고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 마음으로 한 네. 목소로 한 목소리로 중요하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희는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멘. 저희들이 받은 이 은혜가 그날 함께하는 그 참석하신 분들과도 같은 네. 은혜가 동일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아마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요. 네. 우리 방송 보신 여러분들께 많은 참여하는 팀들 있는 가운데 저희 육군본부교회 연합사원가대 이러한 장점과 멋진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떠한 자랑이 있을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170여 명의 멋진 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네. 하나의 자랑이 될 수 있고요. 또 늠름한 군인분들로도 전현직이라고 하셨는데 구성된 네네. 멋진 그러한 또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조금 추려봤어요. 맞으시죠, 권사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동료의 말씀과 함께 또 인사말로써 이 시간 조금 맺도록 할게요. 네. 저희의 찬양이 시선이라는 가사 중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할 때 네.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초청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맺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육군본부교회 연합선거대 지휘자로 섬기고 계신 김한나 지휘자님을 모셔봤는데요. 귀한 말씀과 나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대합천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면서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안내받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찬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성함과 참석하기 원하는 인원수를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릴게요. 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주능력 중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오늘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 찬송가 앨범 중에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문자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0353번님 상큼한 오후에 오랜만에 참여합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1584번님 들판에 오곡이 익어가기 딱 좋은 햇빛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남기셨네요. 7428번님 할렐루야, 오프닝 멘트와 첫 찬양 너무 좋았어요.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하늘이 높습니다. 휴가 나온 아들과 담소 나누면서 찬양 듣고 있어요. 건강하게 지내고 와서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8362번님 예수나의 치료자 찬양 어제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듣고 은혜로 펑펑 울었는데 그 은혜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상큼한 오후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합창제 인터뷰를 함께 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320-0114번으로 전화하셔도 좋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듣고 있어요. 찬양 함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주님께 함께하는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날 되세요. 지금까지 상큼한 오후 조한나였습니다. Seasons, moons, and stars.